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사랑의 뜰 안뜰 한지기 백두현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동료 직원 한 명이 밖에서 주웠다면서 잘 익은 밤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끔 밤나무가 있는 곳을 지날 때면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밤들을 보긴 했는데 아마 그런 밤을 주운 모양입니다. 만화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실하고 잘 익은 밤다운 밤이었습니다. 껍질을 까서 한 입 깨물어 먹는 순간 정말 놀랐는데요. 어찌나 오독오독하고 달던지 제가 먹어봤던 그 어떤 밤보다도 아주 맛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트나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었던 밤들보다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주운 밤이 맛있었던 이유는요, 약을 쳐서 성장을 재촉하지도 않고 알이 다 차기 전에 성급히 따지도 않고요,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달콤하고 속이 꽉 찬 알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있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뜰한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로이팅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금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것 언어인디의 음성으로 네 사랑의 때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11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프닝 멘트 또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희 7시부터 모금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모금을 위해서 함께 또 힘을 모으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서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연무대라고 또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는 받고 있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연무대라고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연무대 군인교회 헌금하실 수 있도록 계좌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내가 맺고자 하겠다,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구역 02-329-0555번, 320-0555로 전화 주시면 전화 받으신 분들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첵과 함께 연무대 또 논산훈련소 교회 군인교회 지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또 3909님 또 글을 남겨주셨고요. 보배로우님도요. 연무대 교회 또 군인교회 작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구나미 집사님께서는요 어제 미스바 기도에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간 신동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이 따라 사랑합니다 라고 또 글도 남겨주셨어요. 참 귀한 일이 있었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의라고 하신 분께서 카톡 아이디 쓰시는 분이세요. 지금 공항으로 출장 가는 길입니다. 딸이 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연무대 또 귀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0621님. 네, 만 원이라도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게을러서 입금을 못했네요. 이번에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요. 십시일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서울전화 02-329-0555번. 320-055로 5가 3개입니다. 0555로 전화 주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무대 오프닝 같이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문자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뜨란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두비두비두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바리스타 임종명이 추천하는 써모스. 커피에서 원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온도인데요. 써모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커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맛있는 커피, 이제 써모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써모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붉게 물든 나뭇잎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이 계절.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찬양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2016 가을음악교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국내 최고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최정상의 성악가 테너 정호윤, 바리톤 우주호, 베이스 함석헌,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 소프라노 신현선이 함께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합창을 선보이는 안산시립합창단과 남성 5인조 클래식 중창그룹 유엔젤 보이스의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가을음악회는 오는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전화 02-320-0500번, 3209-500번, 극동방송 홍보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가을음악회의 아름다운 찬양 그 선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교회 전도 세미나를 10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 패배주의에 빠진, 그런데 저와 저희 교회는 전도가 재미있고 또 전도가 쉽고 전도가 잘 돼요. 전도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준비시켜드리는 세미나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도자의 마음과 자세를 심어주는데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 정착 교재를 소개하므로 검증된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손에 넣어드린다는 거죠.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전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전도를 쉽게 하며 새 가족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 두 날개 성전으로 성장한 새 대구교회 황일구 목사님을 강사로 생생한 교회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번 교회 전도 세미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전도라고 남겨주시거나 02-320-0555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교회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대요.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주식회사 제이손의 고급 선물 세트.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푸드앤 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권.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의 안마 쿠션. 모든 피부에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비타민 같은 완구를 만드는 토이트론에서 코코몽이 읽어주는 성경 동화가 들어있는 사운드 퓨처북 6종. 페르더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동화 오츠카에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C. 태초 메디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알카리 이온수기. 다이닝 푸드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팬브레드 키친앤베이커리에서 상품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두마이의 치약 세트. 농림축산식품부주최 떡볶이 요리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천연고추냉이 전문기업 브니엘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와 환방천연 샴푸와 치약세트. 은혜로운 공간을 완성하는 말씀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노아데코에서 캔버스 액자와 말씀시계. 여러분,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믿음의 기업 아로마 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도 함께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사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을 음악회도 준비했고요. 또한 그 전도 세미나도 준비를 했는데, 교회 전도 세미나입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신청도 하고 계시고요. 전도 또 라고 문자로 남겨주고 계시고, 또 연무대 라고 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서서 또 연무대 관련해서, 연무대, 중간에 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라고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 생방송을 오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고요. 또 벽돌 헌금, 또 장의자 헌금, 기둥 헌금, 또 한평 헌금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섬김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또 건축에 직접 또 헌금하시기를 원하는 분은요. 서울 전화입니다. 02-329-0555번 320-0555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메시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연무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 믿음들, 우리의 소중한 믿음들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지금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려고요. 회사에서 예쁜 라디오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붙들려서 꼭 살겠습니다.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라디오. 정말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무대 계속 지금 또 글자 또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대한민국 아들들, 또 아들들, 딸들이죠. 뭐, 같이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뭐, 본인이 직접 또 연무대, 군인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 외에 뭐, 배기보충대, 각 사단의 보충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눈물로 고백했던, 함께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 남자분이라면 한 번씩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소중한 기억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들도 군 복무 중입니다. 교회가 많이 약하다, 연약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글을 보내신 분 많이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연무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신 분 계셔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연무대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좌를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직접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02-329-0555번, 5가 3개입니다. 320-0555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헌금 관련해서 벽돌 헌금, 또 저희 한 구자 10만 원 이렇게 정했고요. 장의자 헌금 50만 원, 그 교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헌금 100만 원, 한평 헌금은 3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함께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가장 이 청년의 때 갈급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성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선 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이 시간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둘째 날까지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질서의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뭐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 카오스예요. 네.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 안 계시면 혼돈 그 자체죠. 네.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예. 인생의 목적을 잃게 되고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리우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수영 5관왕에 오른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 선수. 예예. 그 선수가 이번 올림픽까지 23개의 금메달을 땄대요. 런던 올림픽 때까지는 18개 금메달이죠. 한 개도 따기 어려운데. 예. 뭐 23개면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뭐 런던 올림픽 끝나고도 미국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네.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 뒤에 굉장히 방황하게 돼요. 음주운전 사고도 내게 되고요. 이 펠프스 선수가.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고 네. 금메달을 따서 평생 막 이 인기와 명성을 누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인기가 스르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울증, 상실감에 빠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때에 최강권을 만나는데 그것이 세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그러니까 인생이 왜 사느냐, 목적이 뭐냐. 그전에는 내 명성, 인기, 물질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선수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있다. 발견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수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이번에도 5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뒤에 이룬 일이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다. 더 값진 것이겠군요. 값지죠. 그렇군요. 인생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목적을 모를 때 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카오스죠. 혼돈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 계시면 코스모스. 그렇습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자, 목사님 오늘 셋째 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육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지만 땅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솟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면서 바다가 생기기도 하고 산이 생기기도 하고 평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서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거 안 정하셨으면 아마 어디는 물에 잠기는 땅이 많이 생기겠죠. 네.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육지 위의 동물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삶. 그렇죠. 네. 인간은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큰 숲을 이루며 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본래 창조가. 네.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더불어 살도록 하셨잖아요. 혼자 맞습니다. 있는 것이 예. 좋아 보이지 않아서. 서로를 살리고 존귀히 여기는 하나 된 세상을 만들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자기의 생명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이 파괴되어 나가고 자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요.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넷째 날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죠? 조명장치를 다시. 조명장치. 큰 광명체인 예. 해와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만드셨어요. 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명 예.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밤에 어둡죠. 밝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광명체인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네. 작은 광명체인 달과 같은 이런 별들은 밤을 주관하게 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빛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을 조율하셨어요. 밝은 낮에는 일하게 하셨고요. 네. 어두운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이 밤을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어둠을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둠이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요. 사람이 편히 쉴 수도 있어요. 예. 늘 밝은 대낮이면 이 곡식들이 식물들이 쉬지를 못한답니다. 네. 사람도 편히 쉬지를 예. 못하고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일하고 쉬도록 하는 질서를 주신 겁니다. 네. 이 해와 달, 별이 생기면서 계절과 시간이 생겼죠. 그 광명체로 하여금 어떤 징조, 네. 또 계절, 날과 해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이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시간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한 차이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로. 연대기적인 시간,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네. 어떤 시간에 제약이 없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예. 죽음의 순간이 두렵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인 카이로스에 삽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 네네. 시간적으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네. 사는 것이다. 예.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예. 목사님, 다섯째 날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궁창 아래 물에 사는 물고기와 예. 궁창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의 다양함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다양성을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또 심히 좋은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근데 목사님, 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네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 생명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라셨죠?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네.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 코스모스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네. 다시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네. 서로 살인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챙기게 되고 네. 죄짓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습이 깨어져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예. 책임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 산다는 말 있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L-I-V-E, liv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인데 우주의 질서가 담긴 표현인데요. 묘하게도 이 단어의 절차를 뒤집으면 네. evil이 돼요. E-V-I-L.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산다는 흐름의 반대 흐름은 죽이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역행하게 되면 악이 되는 거고 예. 결국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참인간이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고 살리는 흐름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섭리 중에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야기를 함께 목사님과 나눴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방송 들으시고 문자 메시지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때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0분 네, 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연무대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2-320-0555번, 02-320-0555번 네, 전화주시면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을 위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자 10만원, 장의자 헌금 50만원, 기둥 헌금 100만원, 한평 헌금 300만원, 그 외에도 기도하시면서 헌금 하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연무대 군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천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주셨습니다. 또 감사의 말씀도 한번 네, 아침에 생방송 나갈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전화 주시고 지금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연무대 군인교회가 기독 신앙을 갖고 있는 훈련병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또 선교의 비전이 생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군 장병들에게는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군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각하게 되고 군에 와서 자기가 정말 단기 선교사로서 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군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 장병들이 많고 네네. 또 가끔 보면 이 모태신앙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가 한동안 방황을 겪던 네. 그런 장병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회복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다시 회복을 했다는 그런 신앙 회복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지금 문자가 하나 도착이 됐는데 9182님께서 연무대교회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 9월 달에 이 연무대교회에서 진중 세례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아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참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셨어요. 그 이런 사례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훈련소에서 세례받고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1년에 24번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시는데 예. 꼭 저한테 이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세례받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울전화 02-329-0555번, 320-0555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한구자 10만원, 장의자 50만원, 기둥원금 100만원, 한평원금 300만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타종교에 비해서 종교시설이 많이 또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네. 훈련소는 우리 기독교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타종교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원이 일단 많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천주교에서 동양 최대 규모 2,500석짜리 동양 최대입니까? 예, 지었고 2012년도에는 불교에서 법당을 네. 3,500명 들어가는 법당을 지었죠. 저희 우리 기독교 지금 교회는 이에 비해서 1987년도에 87년도에 예, 약 3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00석 들어가는 지금 현재 2,000석입니까? 네, 굉장히 작은 또 오래된 교회입니다. 네. 예. 지금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한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2,000명이면 다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네. 어떻게 예배 드리고 매주 있습니까? 매주 뭐 주일 오전에는 6,000명 가량 오는데 예, 예. 결국 그래서 예배를 나눠서 드립니다. 나눠서. 1부, 2부, 3부로 9시부터 12시까지 네.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드리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배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그렇죠. 2,000명이 예. 들어오고 또 2,000명이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그 하려면 시간도 꽤 되지 않습니까? 꽤 되죠.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나 하더라도 네네. 이게 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실제 예배는 한 50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저는 안타깝고 일단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우리 장병들이 예배에 오면 바로 입장을 못 하는 거죠. 앞에 네, 예배가 진행되고 네네.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밖에서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30분 정도를 기다립니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서 있기도 하고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눈이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눈, 비 그냥 다 맞고 예, 그냥 서 있어야 되고 예. 여름에 더울 때는 뭐 그 뙤약볕에 서 있어야 되고 추울 때는 또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너무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장병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가장 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옵니다. 예,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고 맞습니다. 또 교회가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그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서울 전화입니다. 02-320-0555번, 320-0555. 네. 연무대 군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자일 수도 있고 또 미래 다음 세대 정말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나갈 때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훈련소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 연무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무대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접 전화로 네, 문자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02 서울이에요. 320-0555번, 320-0555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관련해서 방송 들으시고 그래 좀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는 예. 다 잘 아실 텐데 지금 청년 선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정말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면 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군대야말로 지금 열려있는 문이고 그 군대 중에서도 우리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길목입니다. 이 아이, 우리 장병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또 가장 마음이 갈급하고 힘든 때에 모여 있는 이 장병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는 네. 영적인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마음껏 정말 복음을 전하고 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미래를 생각하시고 청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네.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9398님, 조금만 동참해도 될까요? 그럼요.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랑준맘님께서 신랑이 군인인데요. 지금 방송 듣고요. 기쁘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입금했습니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신 분 계시고 또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연무대 연무대 계속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연무대에서 신랑 부르던 그 아들이 장교로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글도 남겨주셨어요. 또 조카의 이름으로 또 손자의 이름으로 미리 네, 헌금하겠습니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미리미리 자녀의 이름으로 또 손주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또 헌금을 드려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글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 관련해서 서울 전화합니다. 02-320-0555번, 320-0555번으로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종천 목사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국방의 의미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군 장병들, 우리 크리스찬 훈련병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 건축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면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0-0555번입니다. 320-0555번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면 문자 주십시오.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연무대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전화 02-320-0555번으로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향구자 10만원, 장의자 헌금 50만원, 기둥 헌금 100만원, 한평 헌금 300만원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키시리라.